기에 썼네. 그날 밤 너와 내가 헤어진 일은 없는 가니여. 얼마를 기다렸나 무심 하늘을 날은 또 저무는데 모르는 사람들만 수없이 오르고 내리네. 이제 기다려